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건일 작곡인 가요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한없이 자유로운 오보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꽃피우가는 우리 민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뜻깊은 시적 흉상으로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의 참다운 삶과 찬란한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을 졸졸하게 토로하면서 오직 장군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 가려는 우리 민의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희망과 열정이 넘친 낭만적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졸세의 윈들을 모시여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감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훌륭한 예술적 형상으로 특색 있게 노래한 명곡입니다.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허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 정치로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명곡입니다. 가요에서는 혁명의 청대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을 푸른 하늘에 비교 노래하면서 대대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인민의 행복도 영원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소중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해서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감명 깊은 시 형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손율 형상에 의해서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울림 서조에서 사분이 사박자로 흐르는 손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와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철학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경연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더욱더 강성 본용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